멀리에 어색하지 않게 말투는 쿨쿨 긴장할 필요 없어 trying to let you know. 사인을 보내, signal 보내. Hey, I must let you know. 사인을 보내, signal 보내. 사인을 보내, signal 보내. 사인을 보내, signal 보내. 사인을 보내, signal 보내. I must let you know. 사인을 보내, signal 보내. 근데 전혀 안 통해. 눈빛을 보내, 눈치를 주네. 근데 못 알아듣네. 답답해서 미치겠다.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.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. 하나도 안 통해. 눈치도 눈치도 전혀 없나 봐.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. 언제부터 난 네가 좋아. 지기 싫어서 바보야. 왜 이렇게도 내 맘을 몰라.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내 친구로만 대할래.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. 시그널 보내, 시그널 보내. 지릿 지릿 지릿 지릿. 난 너를 원해, 난 너를 원해. 왜 반응이 없니. 만나자마자 말을 떠나. 지릿 지릿 지릿 지릿. 기다리잖아, 다 보이잖아. 왜 알지 못하니. Trying to let you know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I must let you know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널 보며 웃으면 알아채야지. 오늘만 몇 번째 널 보며 웃는데. 감이 되면 내 맘속에 주님 문이 열리죠. 누군가 비교해 난 녹아버릴 테니까 겁나고 마소 미안.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. 밤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. 바로 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.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으로. 너무 심이 나고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. 안 그럼 내 각오 빠질 것만 같아. 빠질 것만 같아. 잘못했어 미안해.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.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. 조르지마 어디 가지 않아. 되어줄게 너의 baby. 너무 빨리 싫어. 성의를 더 보여. 내가 널 기다려줄게. Shut up baby. Shut up baby. 좀 더 힘을 내. 연하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.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 걸. 태연하게 연기할래.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. Just get together and then maybe turn up. 나도 네가 좋아. 상처 입을까봐 걱정되지만 여자니까 이해해주길. 속마음 들킬까봐 겁이 나. 지금처럼 조금만 더 다가와.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아. Just get together and then let me turn. Yeah. Real man. Yeah. Gotta see you love me like a real man. Real man. Yeah. Real man. Yeah. Gotta see you love me like a real man. Yeah.